오늘 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당이요 그대가 부른다면. 오늘 또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회주의는 당의 품. 종든 집에도 아이들 뛰노는 드라구에도 햇빛을 안겨준 사회주의는 당의 품에서 꼭 피어나네. 랄랄랄랄라 사회주의는 랄랄랄랄라 우리의 계속 가요. 로동당을 잘 만나 청춘이 빛나네. 즐거운 청춘 시절 보람 넘친 노동 속에 꽃을 피워가네. 나이 좋아 바다 불타는 청춘 시절 그 언제나 이 가슴엔 일욕심도 많네. 힘이 좋아 바다 만세 다시 없을 귀중한 정치시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보내고 나가네 세월 좋아 바다는 영예냐 너와 나 노동당을 잘 만나 청춘을 빛내가네 노동당을 잘 만나 청춘을 빛나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당이 품은 우리 사는 집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